브라질 신문 에스파소 물리에르 제32호가 누구를 위한 유엔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유엔이 일국 중심의 이중 기준 이중 잣대로 조선을 비롯한 주권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자주적인 지향과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각국 인민들의 요구한 염원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